잠시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더 잘 되어지는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 못하셨던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입니다, 사진. 아니, 다 드릴 겁니다. 사진을 제가 다 드리려고 한 두 장을 뽑아놨는데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Good minus God is zero. Zero plus God is good.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삶일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인터넷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요. 이게 good 빼기 God 하면 0, 0이 남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계시면 굿이 된다. 아, 이게 너무 좋아서 했고, 다른 하나는 이건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온 건데요. 그 유대 광야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올 수 있게 됐었는데요. 유대 광야, 여기를 와디 켈트라고 부릅니다. 와디 켈트. 이 광야를 보시면 정말 이 흙빛이 온통 깔려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근데 이 광야는 그냥 메말라버린 죽어버린 땅이 아닙니다. 사막과 광야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사막은 물을 품어낼 수 없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만 내리면 순식간에 곳곳에 숨어있던 생명들이 움트고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더 중요한 것은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시간을 내면 물 한 병 들고 항상 이곳에 찾아와서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시게 되는 이곳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정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바로 그 광야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기 위하여 반드시 걸었었던 그 광야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한번 그 땅에 가서 하루 정도 그냥 이 광야길을 걸어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보고 그런 기회를 가진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돈을 모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광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광야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나중에 넉넉하게 뽑아놨으니까 한 분 한 분 다 드리겠습니다. 한 장씩.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기쁜 소식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침례를 같이 들으셨습니다. 승혜. 예, 승혜 거기 있죠. 자, 승혜 나오세요. 자, 설명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승혜가 예배드리면 항상 잡니다. 예배시간에 누워 자고요. 과자 먹고요. 그림 그리고요. 맨날 놉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승혜는 예배시간에 노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승혜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이었거든요. 심각한 표정으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왜? 그때 우리가 3분 복음 제시를 계속 주일날 오전에 외우고 같이 연습했었거든요. 근데 막 하차되니만 하루는 이제 승혜가, 저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왜?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안 믿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우리 아무도 그 부모도 안 가르쳤습니다. 제가 부모가 가르쳐 얘기했는데 부모도 안 가르쳤거든요. 승혜는 그림 그리고 노는 아이였습니다. 예배 때. 근데 이 전도 폭발 우리가 이 전도사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가졌었는데 승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지난주죠. 아 지지난주입니다. 승혜가 또 그 시간 끝나고 나서 사모님한테 가서 근데 승혜가 뭐 침례받고 싶다고 했었어요. 예. 네. 그 자기가 아 나한테 정말 예수 이제 믿고 싶으니까 나 침례받고 싶어 승혜가 얘기한 겁니다. 제가 아이들이 자기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세례 이렇게 안 주려고 너 침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는 가르쳤지만 억지로 자기 믿음 없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받으라고 말은 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전도 폭발 시간에 그걸 자꾸 얘기하면서 같이 입으로 외우면서 천국 영생을 가보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자기 그걸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제대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이걸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 전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침례 받는다, 세례 받는다. 그걸 들은 기억이 있으니까 나 이제 예수 믿을 테니까 회개도 하고 침례 받을게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아서 제가 사진도 찍어놨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침례 중 아우 승혜 지금 웃고 있는데 그래 그게 바로 너야 지금 예배 시간에 그림 그리는 우리 승혜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2017년 3월 19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전도사님을 또 기다리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바꾸시는지 아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늘 승혜가 마음에 걸렸어요. 주님 내일 오시면 아니 주님 오늘 오시면 우리가 모두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딸인데 정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아이인데 정말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텐데 근데 그가 그 입에서 나는 천국에 못 가요. 나는 이제 회개해야 돼요. 나 정말 이제 침례 받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아,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태연이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태연이가 중학생 때 또 저와 같이 공부를 하다가 한동안 우리가 또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고3이거든요. 공부하기 바쁠 때입니다. 근데 교회 와야 돼. 그 한마디 듣고 지금 착실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태연이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기억할 것 같은데요. 태연이가 교회 왔을 때 제가 늘 청소시켰거든요. 청소. 사실 같이 청소했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네가 공짜로 공부 배우는 게 아니다. 너는 청소했기 때문에 넌 대가를 지불한 거야. 내가 그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가 그 마음에 어떤 좀 부담감이 없기를 원해서 같이 청소하고 늘 같이 우리 간식을 먹고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태연이가 처음으로 내가 숙제를 줬을 때 숙제를 안 해온 적이 있었어. 너 기억나지? 그때 제가 정말 세게 때렸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세게 때렸어요. 그냥 대충 때리는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아프, 아니 멍 들으라고 정말 세게 때렸어요. 어디 기억나? 그때 세게 맞은 거?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나는 늘 그게 내 마음에 남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정말 저 아이를 세게 때려야 됐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태연이는 정말 반응 없는 친구였거든요. 콜라 먹을까 사이다 먹을까 대답이 없어요. 예, 반응이 없어요 이 친구가. 말도 없고 반응도 없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게 없는 친구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아, 그래서 뭔가 이 태연이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알려주고 싶었지만 결국 네가 뭔가 네 인생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너 못 지면 정말 맞아야 돼. 나 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정말 있는 힘껏 세게 때렸어요. 그때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태연이가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또 얘기하게 되고 아 그때 정말 태연이 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정말 은혜입니다. 2017년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강한 감동과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였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매해 시작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감동 따라서 올해의 표처럼 어떤 문구나 말들을 찾는데 우리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 그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말들이었었는데 올해 시작할 때 주님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장 밑돌 그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라. 왜냐면 우리가 이 믿음이 돌을 높이 높이 쌓아서 탑은 높아졌는데 탑이 너무 비뚤어진 겁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너무 비뚤어지니까 주님 계획하신 것이 계시고 하나님 품으신 우리를 향한 그 섭리가 있으신데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못 받는 겁니다. 비뚤어져 있어서. 머리는 이만큼 컸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은 이 못 자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작하시면서 마치 바알과 아사렐 선지자와 싸우기 위하여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러서 주님의 제단을 다시 쌓았죠. 그것처럼 무너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무너진 이 마음을 처음 그 밑돌부터 다시 쌓아서 그리고 뭐 우리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사실 그게 전부 답니다. 그 이하도 없고 그 이상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실 전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올해를 시작할 때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한 해입니다. 아 정말 특별합니다. 정말 다릅니다. 제가 지난 모퉁이돌 성경 컨퍼런스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어리진 않는데요. 제가 13살 때 나의 모습, 23살 때 나의 모습, 33살 때 나의 모습, 그리고 지금 제가 43인데 43살의 제 모습을 하나님이 10년 주기로 탁탁탁탁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13살 때 그때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요. 저 그때 교회 안 다녔었거든요. 근데 여름 학교를 갔다가 첫날 그냥 회개하라는 그 말 듣고 회개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콧물 나는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냥 여름 성경학교를 가서 첫날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은 회개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뭐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끝났는데 그 교회 작은 지하실이 있었어요. 그냥 제가 내가 계속 기도하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나를 데리고 지하실에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아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승리를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뭘 받았다고 하니까 받았겠죠 아마.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 오셔서 고넬료를 보면 그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침례를 받고 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 침례 받으면 돼. 침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름 설교 끝나는 마지막 날 침례를 준답니다. 그래서 옷 하나 챙겨오라고 해서 옷 하나 챙겨왔습니다. 내가 뭔지 모르죠 아무튼. 근데 침례를 받았는데 물속에 탁 잠겼다가 나오는데요. 이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뭐가 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강력함. 그리고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내가 미쳤나 봐. 근데 안 멈춥니다. 그 말이. 그런데 교회를 다닐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교회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 교회는 못 갑니다. 뭔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를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에게는 이유가 있죠. 교회를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늘 무당 따라다니면서 북치시는 우리 할머니, 정말 이 기독교 싫어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너무너무 엄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는 분이셨지만 이 불교 믿는 가정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못하신 지가 이제 이미 오래되셨고, 물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몰래 그 여름 청년교회에 보내셨는데, 저는 그냥 성령을 받고 막 구원 받은 거죠 이제. 근데 내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돌아온 주일날 나는 교회 못 갑니다.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포기해야 될 이유들, 어쩌면 믿지 않아도 될 이유들. 왜? 그 어른들이 나를 그렇게 하셔. 아이가 어떻게 힘이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유로 하여금 내가 핑계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가장 싼 성경책이 한 3천원, 4천원 했었습니다. 밖에 빨간 이렇게 테두리 돼서 비닐거풀로요. 그 제일 싼 거예요 이제. 그때 세로로 돼 있었죠 성경책이. 용돈 모아서 성경책을 샀습니다. 왜냐면 이게 누가 나한테 사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웃기죠. 9시인가 몇시인가 안 자면 안 되니까.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제가 제 방이 따로 있었거든요. 제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잠자는 척 하고 불 딱 끕니다. 그 기다립니다 이제.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났겠지. 그러면 이제 불 딱 켜고 몰래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제. 뭐 북한 성도도 아니고 이게. 근데 몰래 그때 성경을 읽고, 근데 마침 그 즈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그 마이마이라고 빨간 색깔 그 미니 카세트 사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어디서 테이프를 하나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정용복이라는 찬양하시는 분, 제가 그분 한번 뵀거든요. 그분이 이제 소아마비 장애인이셨는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구포 침례교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구포 침례교회를 나갔을 때 교회에서 초청하셔서 그분 직접 뵌 겁니다. 내가 내가 어릴 때 저분 찬양을 들었었는데 누가 그분 테이프를 하나 줘서 이렇게 딱 꽂고 이제 밤에 이제 듣는데, 뭐 우물가에 뭐 여인처럼 그런 찬양들 많잖아요 이제. 밤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고 그냥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제가 교회는 못 갔습니다.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떠나야 될 이유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못했는데, 나는 그 밤 성경을 읽고 찬양을 귀로 꽂고 듣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성경책이 몇 번 발각이 됐습니다. 이거 무슨 보이부한테 들킨 것도 아니고 한 서너 번 발각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희 이제 할머니가 그걸 그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겁니다 이제. 그때는 거의 버리면 이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뭐 구렁텅이처럼 툭 떨어지면 쓰레기 다 모이면 쓰레기 뭐 술에 아저씨가 와서 다 실어내는 거니까 내가 거기 버려지면 못 꺼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에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누구도 나에게 사주지 않고 또 난 버렸으니까 또 들켰으니까 다시 돈을 모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3,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더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기억은 그때 그 성인책이 3,000원이었어요. 이제 용돈을 조금 조금 이렇게 한동안 모으면 3,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샀습니다. 이게 들키고 버리고 들키고 버려지고를 몇 번 했습니다. 아마 한 3, 4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 내 방에 성경책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길 데가 진짜 별로 없어요. 이제 그냥 내 옷장 제일 뒤에 놓는 곳 그 정도가 전부 다인데 이게 즉각 안 들키더라고요. 그게 시간 한참 지나고 들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 6학년 때 신약 구약을 말씀을 다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시한이 지난 이후에 다시 성경을 읽는데요. 그때만큼 재밌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은 내가 마음대로 봐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데 그때는 진짜 재밌었는데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때만큼 안 재밌네요 이게. 그때는 레위기가 술술 넘어갔는데 지금은 레위기가 이거 모르는 제사들 막 이런 겁니다. 이제. 민수기 이 무슨 이름과 숫자 이 뭐니? 근데 그때는 그게 막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핑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핑계거리가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을 핑계들, 예수님을 떠나야 될 핑계들, 아니요, 이유입니다, 이유. 부모님 때문에, 그래, 아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혹은 난 돈이 없어서, 난 건강이 나빠서,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유들, 타당한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유만 따라가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할 뿐입니다. 평생 이유를 따라가면 결국 그 이유가 나를 지옥 가게 합니다.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따라갑니다. 아멘. 믿음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아멘.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믿음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삼손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Judges chapter 16 verse 27 to 30. 사사기 16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 대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붙잡았다. 오,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아멘. that day, the last day of Samson. 저날은 삼손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입니다. 삼손이 이제 조롱받다, 부끄러움을 당하다 죽게 될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시면 아마 성경에 그보다 힘이 센 장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에게는 동료도 친구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아니고요. 그냥 나귀 턱 하나만 들어도 수천 명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삼손이었습니다. 그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삼손은 성경의 사사였습니다. 사사가 누구냐라고 보게 되면 요즘으로 치면 뭐 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전쟁에 나가는 장군 같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님이 지정, 지명하여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될 사람. 근데 특별히 사사는 많은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것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을 지켜보면 삼손은 조금 달랐습니다. 나실린이었고 사사였지만 그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늘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실린은 정결하지 못한 것과 같이 하면 안 되고요. 뭐 강한 포도주, 독주라고 하는데 마시면 안 되고 몇 가지 구별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셨습니다. 삼손은 배가 고프면 그 죽은 사자 시체에 있는 꿀도 그냥 먹고 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에게 금한 것이었거든요. 나실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삼손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마음의 법을 따라서 내가 원하면 했습니다. He didn't follow the God's law. He followed what he wants.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 따르질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다가 결국은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결국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서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셨지만 이제 그는 블레셋에게 졸음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어서 이제 눈도 뽑혔고요. 머리도 밀리고 이제 마지막 그 죽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아니 나의 삶인데요? 내 것인데요? 내 것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내 것 아님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아십니까? 내 것이라고 믿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것이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아멘. 세상에 실패하고 싶은 인생이 있습니까? 세상에 가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쓸모 없어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마다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꿈과 목표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행복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싶은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항상 허무한 것에 무릎 꿇게 됩니다. 나의 결정, 나의 선택, 내가 원함대로 달려왔던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 삼손의 삶이 그랬단 말입니다. 삼손은 정말 행복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삼손은 정말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었지만 나는 이방 저 여자가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만나야 되겠습니다. 왜요?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난 나의 사랑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게 왜 잘못이죠? 행복하고 싶어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왜 죄가 되냐 말이죠. 삼손의 일생이 그랬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삼손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평생 행복을 위해 사랑을 위해 기쁨을 위해 정말 그 즐거움을 위해 살아왔었지만 이제 죽음 앞에 선 삼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아 삼손 이상한데요. 회개는 하였는데 그가 원하는 것이 원수 갚아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 때렸어요. 나 지금 너무 아프니까 나 저 사람 한 번 더 때리게 해주세요. 지금 삼손이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맞아서 너무 아파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주님 나 저 사람 한 번만 때리게 해주세요. 나 저 사람 한 번만 혼내게 해주세요. 지금 삼손이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삼손의 기도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장면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 원수도 사랑하라. 주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난 눈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저 사람 한 번만 원수 갚게 해주세요. 그게 너 아프구나. 그럼 내가 원수 갚아줄게. 그게 정말 주님의 일하심일까요? 그게 정말 주님이 일하는 방식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고 그렇게 읽었다면 삼손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프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야 아야 아야 때려줘. 그 애기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아야 아야 아파 혼내줘. 애기들도 그 얘기 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기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에 응답하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회개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의 힘의 회복을 구하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왜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왜 그 엄청난 힘을 주셨지요? 왜 주셨습니까?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주셨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에게 원수된 그들과 싸워 나아가라고 주셨던 그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삼손이 블레셋과도 이방과도 여러 번 싸웠던 장면이 있지만 그건 삼손이 자기를 위해 싸웠던 거지 하나님을 위해 정말 싸웠던 장면들이 아닙니다. 그냥 싸웠는데 그들과 싸웠던 것이죠. 그냥 기분 나쁘니까 휘둘러서 이겨버리고 그냥 마음이 막 안 좋으니까 막 그렇게 싸워버리고 그렇게 했던 싸움들이었습니다. He prayed unto God, Lord, please recover my power, the once. 'God had given to him this power as judge of Israel. But he did not live as judge of Israel. Always he did what he wants. Always he followed what he wants. His happiness, his desires. But finally he lost everything. Then he prayed unto God. Lord, please remember me. This is his repentance. Lord, please give me the power, the last chance. I hope to revenge them. He prayed unto God this. He once did. He once lived. He once achieved his mission in his last day. 삼손이 정말 원했던 것은 개인의 원수가 품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였습니다. 주님 나를 사사로 부르셨는데 이제 나는 이렇게 죽는데 주님 당신의 그 부르심 앞에 당신의 그 불러주심 앞에 내가 내 생의 마지막 날 응답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He desired, Yes, my Lord, I want to obey my position, what you gave to me.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할, 그 모습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였습니다. 내 개인의 원수가 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Psalms chapter 32 verse 1 to 5. 우리가 시편 32편 말씀을 보게 되면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원하시지요.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핑계거리와 이유들이 있었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행복을 갈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시고 숨쉬게 하셨던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늦은 인생은 없습니다. 생의 마지막 날, 그날의 회개에도 하나님은 그의 역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그때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것을 탈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 내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우리에게 생명 주기 원하셨던 분이, 그분 앞에 이 땅의 것이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영생을 주시는 그분 앞에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얻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데, 내 능력으로는 실패하게 되는데, 그걸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때는 늘 자빠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 인생의 소유권을 옮기겠습니다. 내 모든 소유권은 당신에게 속하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것이니 나는 이제 당신의 종이니, 주님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끄시옵소서. 주님, 내 것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주님은 주님의 지혜에 따라, 주님의 능력에 따라, 주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여러분을 쓰십니다. 아니요, 주님 것을 쓰실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멘. 행복을 얻는 비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그것을 얻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 이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빠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날은 세상에서 자신의 행복만을 구하며 실패하고 찢어지고 깨졌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와 하나님 그 사랑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